에콰도르 기관 단체와 브라질 인사가 미국의 대조선 족제시 정책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친미 사대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에콰도르 김종일 도서관, 에콰도르 주최 청년 서전은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뿌리 깊은 대조선 족제시 정책의 근원과 부당성을 상세히 까밝히고, 역사는 조선반도 핵 문제가 미국의 대조선 족제시 정책 때문에 산생된 것임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자유저국당 부위원장 로자니타 깜포스는 신문 오라도 뽀보 19일 부에 박근혜 역적 배당의 사드 배치 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조선친선협회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과 남조선 괴뢰 역적 배당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